이렇게 말 없이 떠나는 건 당신의 마음인 걸.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것은 내 마음이 헤어져야 합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쩔 수